우간다 공화국을 방문한 허영복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표단이 8월 26일 키룬다 키베진자 제2부수상 겸 동아프리카 문제 담당상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한편 이날 조선 외무성 국장과 우간다 외무성 상임비서 대리인 지역협조국장 사이에 회담이 진행됐습니다.